보면 잠에 들나. When I say good morning, you say good night. Hey, you like to pack like Biggie Biggie. 넌 양아지 나 키리키리. 우리 넷도 왠지 속아터 네 옆에 존재 넌 탈가 내일 죄 넌 탈가.